5월 4일 수요일. 주님 주신 자유로 주님 가신 길 따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십시오. 권세를 가진 왕에게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십시오.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의 종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유롭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대적하고 항상 선한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악하다고 모함하고 비방하던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질서를 최대한 존중해서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 한 지도자들의 권세에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롭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보이신 인내의 본. 베드로는 종의 신분인 성도를 향해 까다롭고 불공평한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인내하며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부당한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신 모든 과정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대항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인내하셨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자신과 모든 상황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고난을 인내와 믿음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복됩니다. 묵상 에세이 고난을 받는 은혜.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더더욱 수고와 아픔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수고와 아픔을 통과해가며 이 고난을 단순한 고난이 아닌 고난을 받는 은혜라고 부르기 원하십니다. 주님을 믿어서 받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서도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난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것은 겪어야만 배우게 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은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고통을 믿음 안에서 지나가 보세요. 선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픔과 상처를 통해 그곳에 향이 나게 만드시는 순간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야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성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예수쟁이의 성품과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이 고난의 귀한 은혜에 나를 부르시는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화정부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라. 한절 묵상. 베드로가 권한 선한 행실에서 행실은 매일의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거룩함, 형제에 대한 사랑이 표출되는 매일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삶이 선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도 전도하지만 행동으로도 전도합니다. 선한 말을 선한 행동으로 뒷받침하려면 정직하고 진실하며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불신자 앞에 착한 행실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현실과 마주할 때마다 제삼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제 입술과 행동에 인내를 심고 믿지 않는 자들의 비난을 막는 선한 행실로 제 삶을 채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